Sports News。K-디지털 트레이닝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국내 내일 배움 카드를 소지한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매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훈련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 전형 신입학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57명 내외이며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유형별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선발 조건에 따라 다르며 국내 1학년의 경우 3월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 담당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합니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년부터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의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한 컴퓨터는 가압류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팀 소속의 경감과 경위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를 소개하며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과로사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BC는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1년에 평균 1915시간을 일해 OECD 평균을 크게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호주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8시간이며 한국과 달리 연장근무의 상한선은 없지만 근로자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초과근무는 거부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코니 정 부교수는 아시아의 근로시간이 긴 것에 대해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비계층적인 경향이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